마셔도 기분 좋아 따뜻한 우유 나의 매일 아침을 깨워주네 버스 정류장 사람들 다른 곳을 보거나 다른 노래 듣는 내가 널 생각하는지 네가 알까 모를까 모르겠네 I want you 모두들 어딜 그리 바쁘게 가는지 옆자리 아저씨 누구랑 통화하는지 모두 널 바빠 널 바빠 널 바빠 해 나도 널 생각하느라 널 널 바빠 My life is so My life is so beautiful 어쩌면 매일 똑같은 일상 같지만서 특별한 너와 함께면 Beautiful 너만 생각하면 We live on paradise, paradise Beautiful 이 손잡이 빼면 Whenever paradise 가스한 너의 온기를 연상시켜 밤공기에 스쳐 잠들어 꿈속까지 들어온 넌 변함없이 다음날 나를 깨워줘 거리 거니는 사람들 앞만 보고 걷거나 자기를 볼일 보는 중 내가 널 생각하는지 네가 알까 모를까 모르겠네 모두들 어딜 그리 바쁘게 가는지 저기 저 커플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두 널 바빠 널 바빠 널 바빠 해 나도 널 생각하느라 넌 널 바빠 My life is so beautiful My life is so beautiful 어쩌면 매일 똑같은 일상 같지만서 특별한 너와 함께면 Beautiful 너만 생각하면 Whenever paradise Beautiful